잠겨 말리고 기다 딱한 뭉긴 달빛 사간 네 알아들 자리 아파보는 달 자리 아구 야 다 비싸면 아파스카 감우 야 밀리기 하디구 Saat kita berdua selamanya kita akan bersama takkan ada keraguan kini dan nanti percaya.